멀리서 여배우처럼 멋진 여인이 걸어옵니다. 바바레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적당한 속도와 보폭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들이 쭉 늘어선 길, 멋진 여인. 마치 제3의 사나이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슬쩍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미끈하더니 털썩. 그만 젖은 나뭇잎을 밟고 그 여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라면요, 장면 전환이라도 시켜주겠는데 말이에요. 그제서야 그 여인도 우리도 퍼뜩 깨닫는 거죠. 아, 이건 영화가 아니구나.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사람. 바바리 코트 뒤에는요, 은행잎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음 장면은 무엇이면 좋을까요? 비 내린 길, 미끄럼 조심하세요. 그리고 현실의 길바닥 잘 보고 다니세요. 벨레벨 송글레벗 Kiss for me, there's nobody. Kiss for me. I'm so sad and lonely. Oh, lonely, lonely, lonely, lonely. Oh, some sweet mama, come and rescue me, 'cause I ain't so bad. And I say no. 박철기 씨, 민철우 씨, 잘 들으셨어요? 오늘 첫 곡, 영화 형사 맷덕 중에서 Just Gigolo, I Ain't Got Nobody, 루이스 프리마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형사 맷덕에서 드니로가, 로버트 드니로가 우마 서먼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일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라고요. 정말 신나네요. 이 곡을 FM 영화 음악 가족에게 중독시키고 말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청을 하셨는데 중독되면 하네요. 새벽 3시에 이 노래에 맞춰서 방 안에 다 쓸고 다녀봅시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김도김 씨 생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생일 축하 미처 못해드린 분들 늦었지만 다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도요. 비에 젖은 길에 넘어지신 분들 안 계세요? 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특기거든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상하게 이게 그런 건 뭐라고 하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무슨 법칙이라고 하나요? 저는요 이상하게 멀쩡하게 근사하게 걸어가다가 뒤에 그 구두굽이 나간다든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그리고 옷깃이 무슨 고리 같은 게 걸려가지고 가다가 뒤로 확 다시 끌어당겨진다든지 이런 게 남들에 비해서 유난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이상해요. 좀 점점 나이가 들면 좀 우아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비가 와도 비에 젖은 나뭇잎을 봐도 멋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미끄럽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에 젖은 나뭇잎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비에 젖은 낙엽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요. 저희 MBC에서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분이죠. 정선희 씨라고 그분이 자신은 낙엽은 낙엽이라도 절대로 그냥 보통 낙엽이 되고 싶진 않다. 비에 젖은 낙엽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쓸어도 쓸어도 쓸려지지 않는 아무리 남들이 밀어도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 게 왜 이렇게 웃기게 느껴지는지 예전 같으면 낙엽을 보고서는 제3의 사나이가 생각나고 영화 비기 생각나고 영화의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정선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요. 이렇게 자꾸만 낙엽을 보면 웃긴지 모르겠어요. 자, FM 영화음악 사연 올려주실 분들 위해서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 그리고 엽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으로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아메리칸 파이 웨딩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윤택 감독입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으로 알고 계신 분들. 이윤택 감독의 데뷔작이 곧 개봉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구 아시죠? 이 시사회가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브로드웨이 일관에서 있어요. 저희 FM영화음악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50분을 초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성문 씨 지금 듣고 계세요? 이제 날이 밝으면 내일이면 떠나시네요. 동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신다고 하셨죠? 수도회에서 카톨릭 예수회 수도자이신데 이번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난민 캠프가 우간다 북부에 있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스텝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을 이제는 못 듣지만 마음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마음만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들어도 섭섭하네요. 참 언제쯤이면 다시 또 이렇게 사연을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간다에서 좋은 일 하시고요.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일하시면서 또 많은 분을 통해서 사랑을 함께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배성문 씨라면 안에 갖고 계신 것들을 나눠주시고 또 동시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몸속에서 또다시 둥글게 둥글게 뭉쳐져서 밖으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성훈 씨, 제가 음악을 띄워드릴게요.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장문희 씨 그리고 유재석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에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하던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공주님. 본소르노 프린스 페사. 아 권영씨 프린스 페사 맞아요? 자 니콜라 피오바디의 영화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FM 영화음악의 FM 시네마테크. 오늘도 필름 2.0의 김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화 배우기, 영화 보기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김영진 기자신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참을 수 없는 사랑. 네. 코엔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영화를 좀 늦게 봤어요. 네. 개봉하고 나서 좀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참을 수 없는 사랑을 두고, 코엔 형제 넘어져도, 뭐 이런 식의 네. 탄식을 좀 했다고 해서, 너무 그 코엔 형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좀 안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조금 실망할 만한 구성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럭저럭 이제 영화를 즐겼는데요. 이 코엔 형제 하면은 그 할리우드 고전 장르에 굉장히 정통하고 네. 그 장르의 규칙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희롱하는 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렇죠. 감독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밝은 경쾌한 그 하이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하고는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 최초의 좀 실패작이라고 할까? 하는 영화가 하드서커 데레인이라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도 보면 프랭크 캐프라 영화처럼 어떤 직업적인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맺어지는 남녀의 로맨스라는 어떤 플롯을 중심으로 삼았었는데 그 영화도 조금 코엔 형제 특유의 유머나 어떤 뒤틀림이나 이런 게 좀 약했었거든요. 이번 영화 참을 수 없는 사랑도 전형적인 그 로맨틱 코미디의 세계예요. 그래서 네. 30~40년대에 이미 캬프라가 확립해놓은, 프랭크 캬프라라는 감독이 확립해놓은 그 굉장히 밝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세계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아마 존재한다면 그건 프랭크 캬프라의 나라만 있을지도 네.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장르의 신화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갖는 굉장한 그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여하튼 그 틀 안에서 그 코엔 형제가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나는데 이 보통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면 대체로 결말이 결혼이거나 네. 또는 결혼 직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허다한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근데 이 영화는 단도직입적으로 결혼의 복판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고 네. 또 여주인공은 이혼 전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네. 그래서 부잣집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적당히 살다가 이제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그 나눠갖는 그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영화 처음 시작하면 그 한 방송국 프로듀서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고급차를 타고. 근데 지금 사이먼 앤 가펑클의 빡세란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흥겹게 아주 흥얼거리고 따라가다가 집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자기 아내가 그 어떤 통정하고 있는 불륜의 현장을 그 목격하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아수라장의 어떤 난투극을 벌이고 그 와중에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 그 상처 그 아내가 자기 엉덩이를 이제 무기로 찔렀는데 네. 그 엉덩이 이제 피 묻은 엉덩이로 이제 사진으로 찍는 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 장면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했을 때 보통 흥분한 남편들은 무기를 드는데 이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그 다음 네. 순간 자기 엉덩이를 딱 찍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네. 한번 살짝 뒤집어줘가지고 저는 야 첫 장면은 좋았다 싶었거든요. 그 첫 장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결국 결혼은 상당히 냉정한 거래다라는 네. 걸 이제 암시를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 이어지면 그 조지 쿠니가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이 미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흉한 꼴로 이 치과 의에게 그 자기 일을 맡기고 있는데 모양은 흉물 속지만 여하튼 그 일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계속 조지 쿠니가 그 일을 드러내는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그 거래에 필요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그 세계. 겉으로는 반질반질하고 아주 매끈하고 아주 세련된 세계지만 속은 한 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수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엔 형제의 영화들이 보통 보면 그 배우들이 스타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렇죠. 원래 그 스타를 잘 안 쓰려는 감독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영화들의 그 어떤 주인공 성격들이 스타랑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조지 쿠니라는 배우가 합류하면서 이게 그 매력이자 독이 됐는데 그 전에 오 브라더스라는 영화에서 이제 조지 쿠니가 나왔는데 네. 거기는 로맨스가 없었어요. 그 조지 쿠니를 축으로 해서 여러 군상들이 벌이는 이제 소동극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코엔 형제다운 분위기가 좀 났거든요. 근데 이건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 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요 원래 그 감독의 연출력보다는 그 등장 인물들 주인공들에게 기대는 게 크잖아요. 그죠. 예. 그 배우들의 매력에 상당히 기대는 장르고 예. 로맨틱 코미디를 통해서 수많은 스타들이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뭐 케리 그란트라든지 제임스 스튜어트라든지 뭐 게리 쿠퍼라든지 뭐 심지어 캐서린 헵번이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다 이 로맨틱 코미디 역할에서 나온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이제 이 스타 페르소나에 의존하는 장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서린 제타 존스가 상대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조지 클루니와 캐서린 제타 존스가 뿜어내는 그 매력이 코엔 형제의 그 뒤틀린 유머 감각하고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그 점 때문에 그 이 코엔 형제의 어떤 굉장히 쿨하고 냉소적이고 이런 유머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영화 말미에 그 반전이 있기 전에 조지 클루니가 굉장히 멋있는 연설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인 그 프랭크 캐프라 영화의 한 대목처럼 네. 연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결국 이 주류 산업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그 어쩔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처음에는 코엔 형제를 내세우지 않고 마케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직전에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을 또 한번 그렇게 우디 앨런 전혀 빼고 배우들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참패를 냈어요. 네. 그래서 팬들이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이 참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직전에 다시 그 코엔 형제 이름을 넣어서 마케팅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주류 영화 산업 내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코엔 형제만 해도 사실 굉장한 독립영화계의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 지금 80년대의 스타로 떠오른 코엔 형제가 그 분노의 저격자 블러드 시프라는 영화 만들고 짐 자무시나 또 할 하틀리나 뭐 수잔 세이들맨이나 스파이클이나 이런 감독들이 뉴욕에서 막 등장했던 1980년대에 굉장히 그 독립영화의 기세가 우길승천이었어요. 네.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가 그런 기운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미국의 새로운 어떤 그 영화의 어떤 그 으뜸 기지처럼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독립영화가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안 할리우드의 주류 영화사들이 전부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콜롬비아 하면 뭐 소니 뭐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배급해서 벼락 출세를 한 미라맥스 같은 데는 아예 그 뉴라인의 자회사라고 막 이러면서 예전처럼 이 할리우드 바깥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만약 재능이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 크로스오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일정하게 그 미리부터 그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코엔 형제도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코엔 형제의 최신작, 그 참을 수 없는 사랑이 많은 코엔 형제 팬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일단 그 음악을 한 곡 듣고 코엔 형제의 그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랑에 삽입된 멜리사 맨체스터의 Don't cry out loud. Baby cried the day the circus came to town, 'cause she didn't want parades just passing by her. So she pinned it on a smile and took up with some clown. while she danced without a net upon the wire. I know a lot about her, cause you see, baby is an awful lot like me.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had it. Baby saw the gun, they pulled the big top down. They left behind her dreams among the litter. A different kind of love she thought she'd found. There was nothing left but sawdust and some glitter. But baby can't be broken, cause you see, the finest teacher, that was me. I told her, don't cry out loud, just keep it inside, and learn how to hide your feelings. Fly high and proud, and if you should fall, remember you almost.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천재 감독들이라고 네. 사실 평가를 받는데 이번만은 헐리우드 시스템 안에 그냥 스르르 녹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영화 참을 수 없는 사랑의 삽입곡 멜리사 맨체스터의 Don't Cry Out Loud 들어봤습니다. 좀 많은 영화광들이요. 네. 그 에반 앤 조엘 코엔 형제 감독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들의 무엇이 그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걸까요? 매력이 뭔가요? 그들의 스타일이 뭔가요? 먼저 그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엔 형제의 영화가 그 할리우드 고전기의 거장들 있잖아요. 하워드 혹스나 존 포드 같은 감독의 그 뿌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하워드 혹스의 영화를 보면요, 네. 전형적인 장르 영화를 찍고 있지만 가만히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미국적인 삶이라는 거에 허무에 관해서 네. 굉장히 아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절대 그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장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남아있는 인터뷰들을 봐도 보통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펀, 재미있는 영화였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하워드 혹스의 영화들 위해서 보통 주인공들이 뭐 남성 주인공들, 보면 뭐 사냥이나 뭐 카레이스나 뭐 아니면 비행이나 이런 거에 남들이 보기엔 전혀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임무에 매달려서 살다가 뭐 죽거나 뭐 이런 내용을 잘 다뤘거든요. 네. 그리고 존 포드 감독의 후기작들도 보면 결국 그 서부 영화 예를 들면 수색자들 같은 영화를 보면 존 웨인이 결국 깨닫는 것은 네. 자기의 삶이 무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코엔 형제의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온갖 장르적 장치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파고라는 영화가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미국의 그 시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두 가지 드라마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하나는 그 장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짜 유괴 사건을 벌이는 한 자동차 세일즈맨의 얘기가 있고 그 유괴 사건을 수사하는 그 여경관 마지의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를 언뜻 보면 그 탐욕과 어떤 음모와 이런 걸로 점철된 그 자동차 세일즈맨의 어떤 그 불행과 대비되는 그 여경관의 행복 같은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굉장히 정상적인 가정이거든요. 네. 그 마지는 영화 내내 보면 이렇게 임신한 채로 나오죠. 그렇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마지가 새벽 4시쯤에 그 전화를 받고 그 출동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살인사건에 관련된 전화를 받고. 근데 남편이 거의 그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졸면서 뭐라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좀 해주겠다고 그래서 간단한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걸 해주고 둘이 그걸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거의 졸면서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 같은 것이 코엔 형제의 유머의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겉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졸면서 먹는 그 아침에 그 설익은 계란 후라이처럼 네. 제가 보기엔 그 코엔 형제가 결국 그런 온갖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어떤 유머의 정체는 그런 것 같아요. 또는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그 연기하는 빌리 밥 스턴튼이 그 의식적으로 그 몽고메리 클리프트를 흉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리고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말 몽고메리 클리프트처럼 보여요. 굉장히 멋있고 우아하고. 근데 그 영화가 그 필름 누아르적인 어떤 그 스타일과 플롯을 차용을 했는데 보통 필름 누아르를 보면 탐정이 어떤 밥 못 봤다, 어떤 여우부의 유혹에 걸려서 어떤 사건을 뭐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뭐 낭패를 보거나 그런 네. 플롯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놀랍게도 그 빌리 밥 스턴튼 캐릭터가 스스로 밥 못 봤다에 대해서 자기가 사건을 일으켜요. 자기가 뭐 그 영화를 보면 자기가 어떤 유혹에 말려 들어가서 자기가 그 스스로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해요. 그 탐정의 역할과 이 파운파트 역할을 자기가 동시에 갖고 있는데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누명을 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네. 그 변호사가 아주 청강서를 피고 있어요. 뭐 이 세계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가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빌리바 손튼의 표정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그 점점 멍해지고 네. 똑같이 우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점점 멍해지고 바보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의 그 후반부에 보면 왜 그 빌리 왓슨 캐릭터가 옆집에 사는 소녀의 그 피아노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영화가 묘사를 했는데 정작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가니까 그 애는 재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약간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소녀가 유혹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죠. 그때 갑자기 이 코엔 형제 특유의 카메라 워크에 실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동차 바퀴가 떨어져서 그 공중에서 회전하는 걸 카메라가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빙글빙글 카메라가 돌고 그게 이윽고 그 오버랩 되면은 그 빌리 밥 스턴튼이 누워있는 병실의 전등으로 오버랩 됩니다. 근데 그 빙글빙글 도는 그 자동차 바퀴가 주는 어떤 현혹적인 느낌. 네. 어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느낌. 그냥 어지럽다라는 느낌. 같은 것이 결국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라는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남자는 그 영화 속의 세팅에 그 필름 누아르의 근사한 그 스타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 세팅에 들어가서는 안 될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들어가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이 결국 이렇게 요령부득이고 이런 걸 깨닫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스토리로 가는데 훨씬 유머가 승하고 또 그 카메라 기교가 훨씬 승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30, 40년대의 거장들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깊이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재능이 코엔 형제에게서 저는 느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코엔 형제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장르 영화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 코엔 형제를 좋아하는 것은 그 장르 영화들을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파무 배터리 있어야 되는데 파무 배터리 아니라 그 남자가 그대로 파무 배터리 된다든지 혹은 그 다음 장면은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살짝 뒤틀린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재미도 확실히 크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퀴가 순간적으로 전등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어떤 한 물건이 매개가 돼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그 와중에서 그것이 주는 고리 고리감, 그 상징성 그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매력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떤 물체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 어떤 매력적인 그 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뿐 아니라 뭐랄까요? 그 코엔 형제가 이게 결국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코엔 형제 영화를 보면 그런 인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 할리우드 영화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절대 그 카메라가 먼저 보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예. 만들어야 되는데 코엔 형제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쭉 가는데 저건 뭐지? 이를테면 바톤 핑크에서 그 바톤이 묶고 있는 호텔의 벽지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네. 저건 뭐야? 또는 바톤 핑크가 묶고 있는 호텔의 그 벽에 걸려있는 한 사진을 계속 카메라가 강조한단 말이죠. 아니 저건 또 뭐야. 이런 식으로 그 굉장한 이미지의 함축을 깔아가지고 그걸로 이야기와 맞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궁극의 어떤 얘기를 하는 예. 그런 장치들이 승하죠. 예, 그렇게 영화 속에 일종의 그 퍼즐이라고 할까? 수수께끼들을 이렇게 막 곳곳에 이렇게 숨겨놓는 것. 그것도 이렇게 코엔 형제의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고에서도 근데 참 파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랄까 코엔 형제가 그 독특한 그 블랙 유머 냉소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따뜻함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운이 훨씬 부드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긍휼히 여기고 네. 삶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남기죠. 예. 자, 제가 파고 영화 음악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터 버웰의 영화 음악으로 파고 노스 다코다 들어봅니다. 카터 버웰이 음악을 맡은 영화 파고 중에서 파고 노스다코타 들어봤습니다. 그 조엘 코엔 그리고 에단 코엔 어느 영화를 보면 조엘이 감독을 하고 어느 영화에는 에단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둘이서 번갈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작업을 함께 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나요? 두 사람이 시나리오를 같이 쓰고 네. 그리고 주로 제작을 에단이 하고 감독을 이제 그 조엘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하나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진 부모는 참 이런 자식들을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고 너무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들은 뭐 샴쌍둥이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남모는 네. 갈등이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섞이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도 조엘이 던지면 에단이 수습하는 네.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예. 아이디어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야, 이런 거 괜찮지 않겠니? 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막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단이 그걸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아. 그 현장에서도 이 주로 이제 감독은 이제 조엘이 하는데 왜 그 연출에 따른 여러 가지 허다한 그 재반 사항을 또 에단이 해결해주고 굉장히 행복한 그 형제인데요. 시나리오를 반쯤 쓰다가 그 던져둔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대요. 이 사람들 집에는. 네. 그래서 마치 옛날 그 한류 라이브러리 가서 옛날 영화 그 시나리오 몇 권 꼽아서 이런 거 해볼까 하듯이 한 영화를 끝내고 나면 다음에 뭐 하지? 야, 그 2년 전에 그 우리 쓰다 만 거 있잖아. 일주일 쓰다 만 거. 그거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왕성한 생산성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실제로 예전 아주 오래전에 파고를 만들었을 때 깐에서 그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인데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참관을 했죠. 저는 전혀 네. 말이 안 되는 관계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인터뷰하는데 듣고만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느낌도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조엘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이렇게 선문답처럼 몇 마디 하고 나면 네. 잠시 침묵이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벌써 끝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 바로 에단이 나서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인터뷰가 아주 유연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현장에서도 저 형제들은 저렇게 작업하겠구나. 참 복받은 형제들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다른 형제 감독들도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와쇼스키 감독. 와쇼스키도 있고 네. 그 휴즈 형제라고 네. 있고 그 몇 명 있죠. 근데 제일 그 뭐랄까 이 예술적으로 제일 공력이 센 쪽은 이 코엔 형제 쪽이 아닐까. 네. 그 앞으로도 분명히 물론 참을 수 없는 상황은 조금 범작이었지만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은 계속 빠른 속도 영화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편 정도의 속도로, 1년이나 2년에 한 편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감독들을 보면, 장인 형의 감독들을 보면 꾸준히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편씩. 예. 그런 어떤 그 고전기의 그 거장들을 담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 뉴 할리우드 시대 이후의 감독들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 욕망을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상당히 드물게 옛날식으로 계속 이 장르와 이 장르를 번갈아 오가면서 작업하는 그런 감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영화들 보면 즐겁죠. 네. 코엔 형제 영화를 대할 때 항상 즐거운 기분으로 대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크게 영화의 인기에 비해서 흥행에 성공한 적은 없어요. 좀 아쉽게도. 네. 혹시 참을 수 없는 사랑 최근에 개봉한 이 영화가 흥행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그냥 손해를 면하는 정도로 예. 그쳤어요. 그러니까 예. 그 스타 파워에 비하면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워낙 그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에 기대는 장르이다 보니까 감독의 그 입지가 조금 좁혀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엔 형제의 그 어떤 특색 같은 게 조금씩은 보였어요. 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좋은 흐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자, 오늘 최근에 개봉한 그 화제의 감독들, 코엔 형제 감독의 이야기들을 김영진 기자와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제가 아까 좋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나온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음악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hestnut tree, the wishing well.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FM 영화음악이 영화음악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다운 다양한 빛이 되어서 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찬란한 여러 빛깔로 보여주는 프리즘 같은 방송이라고 이렇게 극찬해 주셨네요. 박은미 씨 고맙습니다.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영화 사랑의 용기 Shining Through에 나왔던 I'll be seeing you 데어돌 헤르슨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듣기 전에 나왔던 곡은요.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아,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 중에서 베토벤의 월광이었어요. 아, 김기훈 씨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 했죠? 언제나 그랬지만 그림 그리는 일은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내 살과 뼈를 갉아먹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모든 에너지를 한 차례 뽑아내고 나면 몸속의 모든 기가 빠져나가서 나의 신체는 하늘하늘해집니다. 언제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영화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은 외로움 그 자체가 편안하게까지 느껴집니다 하셨는데요. 김기현 씨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느낌이 어쩜 이렇게 잘 전달되죠? 외로우신 분들 밤새 무언가 하시는 분들 이 시간도 베개에 머리를 눕히지 못하고 앉아계시는 분들 모든 분과 함께 오늘 끝곡 듣고 싶습니다. 김경민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밤새 디자인 작업하는 팀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중에서 이시영이 부르는 곡입니다. It is the end.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지금 껴있는 모두들 해피투게더 하신 허은경 씨. 인사 다 들고 나서 또 제가 이름을 부르네요. 어쩌면 좋아. 한 명이라도 더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바빠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다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s the end. It is the meaning in my heart. Everything tears away apart. I think it terrible I'm dead. Is the end. There ain't no second just to say my mind is breaking him out, my heart is shaking forever. Thank you.